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노동당의 거지 선전에 섞어 있는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진실을 알리고자 하는 방송입니다. 김정일 우상화와 체제일지를 위해 저들만의 뉴스 환경을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을 세상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공화국의 잘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방송입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방송위원장으로 하는 자유북한 방송은 방송 설립의 리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있으며 통일의 그날까지 북한의 민주화를 위한 자기의 본분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자유북한 종합보도를 들으시겠습니다. 자유북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남북 관련 간추린 소식입니다. 북한이 작년 12월 25일 무단 입국한 재미교포 대북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씨를 억류 42일 만에 석방키로 결정한 것은 실리익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의 지난달 해안포 사격은 김정일에 대한 군부의 충성 경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3일 중앙일보가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한스 울리히 자이트 주한 독일 대사는 4일 1990년대 평양에 있던 구동독 대사관이 폐쇄됐다가 지난 2000년 남한 정부의 요청으로 독일 정부가 평양 대사관을 다시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량의 마약과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 니콜라예프항에 입항했다가 당국의 마약과 무기를 압수당하고 선박도 압류됐다고 일본 NHK 방송이 3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작년 12월 25일 무단 입국한 재미교포 대북인권운동가 로버트 박 씨를 억류 42일 만에 석방키로 결정한 것은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북한이 로버트 박 씨를 빨리 풀어주기로 한 것은 무엇보다 북미 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작년 12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친서를 김정일에게 전달하는 등 북미 관계가 조금씩 풀려나갈 조짐을 보이는데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박 씨를 별 소득도 없이 계속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계산인 듯합니다. 그런가 하면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 참여 가능성을 열어놓고 평화협정회담과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임으로써 미국 측의 양보의 명분을 제공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장영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미국 정부의 구명을 원치 않는다고 박 씨 스스로 밝힌 터라 박 씨의 석방이 북미 관계의 협상 카드가 되기는 어려웠다며 미국과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북측이 일방적으로 석방을 결정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입국 직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기독교인의 신념을 강조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지난달 해안포 사격은 김정일에 대한 군부의 충성 경쟁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3일 중앙일보가 군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정일이 온전하게 직무를 하는 것 같지 않다며 김정일이 자리를 제대로 지키지 못할 때 군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북한 내부에 심각한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김정일은 군부가 주장하면 군부의 얘기를 들어주고 남북 협상파가 주장하면 또 협상파의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외부에 알려진 것과 달리 김정일의 내부 장악력이 약화됐고 조율 능력이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군부가 김정일의 승낙을 받았다는 명분으로 해안포와 장사정포를 서해 북방한계선 부근에 사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포 사격의 주역으로 야포를 개량해 출세를 거듭해온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을 꼽고 있습니다. 한스 울리히자이트 주한 독일 대사는 4일 1990년대 평양에 있던 구 동독 대사관이 폐쇄됐다가 지난 2000년 남한 정부의 요청으로 독일 정부가 평양 대사관을 다시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정락 기자가 전합니다. 네, 최정락입니다. 자이트 대사는 이날 주한 독일 대사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당시 남한 정부가 햇볕 정책을 추구하던 시기로 독일 정부가 우방인 남한의 요청을 기꺼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남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사정을 북한 당국에 설명했다며 비핵화를 위한 모든 정치적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 삶의 개선을 도와주려는 게 대사관을 다시 열게 된 계기라고 말했습니다. 자이트 대사는 북한은 지난해 8월 이후 긍정적인 조치들을 취하면서도 최근에는 서해를 중심으로 긴장을 고조하는 등 서로 배치되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량의 마약과 무기를 실은 북한 선박이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흑해 연안에 니콜라예프 항에 입항했다가 당국에 마약과 무기를 압수당하고 선박도 압류됐다고 일본 NHK 방송이 3일 보도했습니다. NHK는 우크라이나 당국이 북한 국적의 화물선 청청강호 기관실 등에서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캡슐과 알약 600개 이상을 적발했고 이와 함께 자동소총 100여 정과 탄약도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선장과 승무원들을 마약 및 무기 밀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청청강호 선장은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갖고 있던 식량과 교환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 남북 관련 소식의 유주영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북조선 인권기록 버전서의 제공으로 진행되는 북한인권 이야기 시간입니다. 북한인권기록 버전서의 북한인권 이야기는 청취자 여러분들이 북한에서 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인권 문제를 다루는 시간인데요.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 분야를 거쳐 잘된 것은 무엇이고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당신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갑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이 북한인권기록보전서에서 보내드리는 북한인권이야기 진행을 맡은 유경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는 이동의 자유와 자기가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를 인간의 기본 권리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물론 외국으로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인민들을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으로 소환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북한 인민들이 저국을 떠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식량난 때문입니다. 배급이 끊긴 이후 인민들은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비상적이기 때문에 직장에 나가도 노임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노임을 받더라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생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인민들이 떼기반 농사에 매달리거나 장사를 통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떼기반 농사나 장사를 하려면 밑천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마저 없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에서 살 길에 막힌 사람들이 결국 중국으로 눈을 돌리는데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나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몰래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고향을 떠난 사람들을 북한 당국은 적극 반역자로 낙인 찍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중국 정부의 방조 아래 이들을 다시

또한 북한 당국이 지켜야 할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를 포함하여 어떤 나라로부터 자유를 옮겨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나라에 돌아올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 당국은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기본정신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더욱 국제사회로부터 거립될 것이고 인권탄압국가의 어명을 벗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덧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서는 부당하게 고통을 받았던 인민들의 이야기를 수집하여 북조선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같은 단어를 두고도 뜻이 각기 다른 남과 북의 영어 사용법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같은 말이지만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뜻으로 쓰이는 말들을 알아보는 남과 북 이심전심 시간입니다. 그럼 먼저 대화를 들어볼까요? 기혁아, 나 요즘 수영 배우는데 어제 조병 배웠다. 조병? 조병이 뭐야? 네. 남조선에서 부르는 저병은 북조선에서 나비 헤엄과 같은 수영 기술입니다. 저병은 1933년 미국의 헨리 마이어스가 평영, 즉 가슴 헤엄을 치면서 양팔을 물 위로 그리고 동시에 앞쪽으로 되돌려 헤엄친 것이 시초였다고 하는데요. 그 모양새가 나비와 비슷하다고 해서 나비 평영, 즉 버터플라이 평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다고 하네요. 기혁아, 기혁아, 나 요즘 수영 배우거든. 어제 이제 드디어 접영을 배웠어. 우와, 너 벌써 나비 헤엄까지 배운 거야? 언제 나도 좀 가르쳐주라. 남과 북이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날까지 남과 북 이심전심이었습니다. 탈북자라면 누구나 남조선에서 인식된 고정관념을 벗어나려고 합니다. 특히 북조선 정권이 주입시킨 남조선에 대한 왜곡된 인식 때문에 종종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곤 하죠. 2006년 온 가족과 함께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새 삶을 누리고 있는 김춘혜 선생이 이야기하는 탈북자가 바라본 남조선 시간 함께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북한 방송의 김춘혜입니다. 오늘은 탈북자가 바라본 남조선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온수남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 10월 하나원을 졸업하고 처음 아파트를 배정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관리반 직원과 함께 현관문을 열고 집을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정주부이고 엄마라는 본능으로 저는 제일 먼저 난방시설과 수도꼭지부터 틀어봤습니다. 5분도 안 되어 고실과 두방이 따스해왔고 수도에서는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하고 와 하고 소리만을 질렀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밖에서는 칼바람과 함께 한방눈이 퐁퐁 내리는 이 추운 겨울에 반바지에 반팔 티셔츠를 입고 소파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면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 남한 생활에서는 이것이 현실입니다. 어젯밤에도 속옷 입은 채 넓은 방을 뒹굴며 자는 이제 15개월 된 선녀의 예쁜 모습을 보며 지난 추억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창 자라고 있던 그 시절 모든 것이 열악한 북한이라면 지금쯤 어떤 잠자리에 있을까? 평양 시내에는 광복거리, 통일거리, 문수거리를 비롯한 좋은 아파트 건물들이 많지만 겨울에는 난방을 보내주지 않아 여름 한철만 살기 좋은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제일 두터운 옷을 입고 신발까지 신고도 이불 속에서 추워 잠 못 드는 아이들이 손과 발을 입김으로 녹여주던 모습.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꼬부리고 밤을 보내다 보니 허리가 쑤시고 팔과 장딴지에선 쥐가 일어나고 안 아픈 데 없이 쑤시고 아팠던 모습이 영화의 화면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뜨거운 물에 그릇을 씻으며 또는 욕조의 더운 물속에 몸을 담그고 누워 있노라면 마치도 꿈나라에 가 있는 듯한 기분이랍니다. 정말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이곳 남조선의 행복한 생활이 지속되면 될수록 지난날 과거 북한에서의 생활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나이 50이 넘은 인생 말년에 찾아온 꿈만 같은 행복에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감추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 나이 조금도 일찍 이런 천국 같은 이곳 남한에 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를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고 둘을 가지면 열을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감출 수 없는 욕심인데 마치도 이런 말이 저를 놓고 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온수난방은커녕 겨울에 석탄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아 평양 시민들은 입지 않은 옷이나 아이들이 다 쓴 학습장의 종이를 태워 밥을 지어 먹었고 작은 방을 덮이기도 했고 물을 끓여 갈라 터진 아이들이 손과 발을 칫솔로 씻어주기도 했고 아침 저녁 살얼음이 낀 차디찬 물로 설거지를 했었습니다. 1년의 석탄 공급은 새해 설날과 2월 16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나마 인민반에서 휘발유를 내지 않으면 아예 석탄 공급이 없었습니다. 지방 사람들은 온수난방이라는 말조차 들어보지 못하고 한 생을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하기에 우리 탈북자들이 맨 처음 이곳 남한에 와 정부로부터 아파트를 배정받고 이곳 남한 정부와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금치 못해 합니다. 제가 지방에서 군 생활을 하던 1970년 중반이었습니다. 그때 벌써 지방 군부대에는 석탄 공급이 끊겼습니다. 여름과 가을에는 병사들이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용량이 좋지 못해 미처 크지 못한 소나무의 여린 아치들을 낫으로 떼내어 말리워야 했기에 훈련이 짬시간과 휴일에도 쉬지 못하고 화목을 했고 가동나무 잎과 소나무 잎을 쓸어 모으곤 했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지방과 시골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내가 나무를 해야 하고 마른 풀잎들을 쓸어 모아 땔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내 나무마저도 마음대로 넉넉하게 땔감을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 북한입니다. 그러나 이곳 남한은 시골 사람들이나 단층집에서 사는 사람들이나 땔감 걱정을 모르고 살고 있답니다. 1년 12달 365일 집집마다 온수가 흐르고 또 이뿐이랴. 전기 담요 등 온갖 전기 제품으로 사람을 춥지 않게 해주는 희한한 물건들이 수없이 많아 이곳 남한에 와서는 손발이 시려보지 못했습니다. 수도를 틀면 사시상 철 도움물이 콸콸 나오고 1년 12달 목욕탕에 가지 않아도 집에서 뜨거운 물로 땀도 낼 수 있고 목욕도 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이면 기차나 버스, 지하철에도 뜨끈뜨끈한 난방시설이 돼 있어 추운 줄을 모르고 자가용 승용차에도 난방시설이 돼 있고 이곳 남한은 구 어디에 가도 난방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내의를 입는 법을 모르고 남자들은 털모자를 쓰고 여자들은 마우라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벌레야 벌 수가 없답니다. 정말 이곳 남조선은 무더운 여름에도 더운 줄을 모르고 살며 추운 겨울에 추운 줄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탈북자들 뿐이 아니라 온 국민의 꽃 같은 생활이랍니다. 학교를 오갈 때 손발이 시려 울며 다녔던 시절 난방이 오지 않아 온 식구가 한 방에 모여 36도 5부 서로의 체온으로 몸을 녹였던 그 시절이 이제는 먼 옛날처럼 느껴지네요. 북한에서는 뜨개옷 없이는 겨울을 날 수가 없었던 우리 애들. 이제 우리 애들은 이 추운 겨울에도 반팔 티셔츠를 입고도 추운 줄을 모르고 있으니 겨울이나 여름이 따로 없는 듯 합니다. 지난 날처럼 땔감이 없어 추운 겨울날 평양시의 변두리인 낙랑구역 벌판과 역포구역 장진 벌판을 다니며 강냉이 뿌리와 마른 풀을 줍던 그 시절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루빨리 분단된 저국이 통일되어 북녘의 우리 부모 형제들도 이런 날이 빨리 오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김춘혜 선생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북녘당의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와 희망의 소리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북조선의 김정일과 남조선의 대통령은 각각 지도자라는 호칭으로 불리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인민들을 기만해 권력을 강제로 탈취한 김정일과 인민들의 지지 속에 인민에게 봉사하는 지도자가 된 남조선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추적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조선 동포 여러분. 남조선의 이명박 대통령과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언론 보도와 청와대 발표를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는 남과 북 지도자 행적 시간의 오주한입니다. 우선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은 평안북도 소재 향산 호텔에서 군 청년 기동선전대 공연을 관람했으며 같은 날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위치가 알려지지 않은 제630 대연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했습니다. 묘향산의 형태를 닮은 향산 호텔은 최근 개건을 마쳤으며 예전부터 남조선 관광객이나 정부 대표단이 자주 찾던 곳입니다. 제630 대연합부대는 과거 김일성과 김정일이 여러 차례 현지 지도를 했던 부대입니다. 김정일은 이번 부대 방문 당시 왼손에만 장갑을 착용해 뇌졸중에 따른 왼손의 불편함이 여전한 것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의 한 주간 행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일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를 가졌으며 2일 오전 제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든든 학자금 시행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3일에는 제7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가졌으며 4일에는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든든 학자금 제도는 어려운 경제적 여건에 처해 있는 대학생들에게 정부가 학비를 빌려준 뒤 취직한 이후에 천천히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이며 녹색성장위원회는 오염배출이 없는 기술과 에너지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단체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에서 나온 발언을 알아보겠습니다. 향산 호텔을 방문한 김정일은 하나의 큰 호텔 건설과 맞먹는 방대한 개건 공사를 4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끝낸 것은 기적이라며 공사에 참가한 군인들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또한 제630 대연합부대를 방문해서는 작전연구실과 군사강의실을 둘러보고 지휘관들의 훈련 실태를 파악한 뒤 대연합부대의 전체 장병들이 적들의 침략 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며 경계 근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정일은 전투력 강화와 관련한 과업도 이날 제시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물가와 관련해 정부 장관들에게 물가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장관들도 현장에 나가봤으면 좋겠다고 지시한 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확고한 원칙 아래 추진할 수 있는 것이며 대가는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든든 학자금 시행 현장 방문에서는 전화를 걸어오는 대학생들과 직접 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귀담아 들은 뒤 학비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마련되었으므로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와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남조선 대학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에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호화로운 청사를 짓는 것에 대해 비판하며 미래를 위해 에너지를 절감하는 건물을 지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고로 남조선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각 분리되어 있으며 지방정부는 해당 지역 행정을 자체적으로 실시합니다. 해외 출장 등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작년 거의 매번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챙겨온 이 대통령은 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각계에서 온 참석자들과 함께 경제발전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김정일이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북조선과 달리 남조선의 모든 정부 회의는 대통령의 일방적인 지시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결론이 도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김정일의 한 주간 행적과 발언을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방송을 통해 한 주간 활동 횟수에서부터 벌써 김정일의 게으름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다섯 차례의 공식 일정을 거치는 사이 김정일은 단 두 차례의 공식 일정만을 거쳤습니다. 그것도 남조선 인민들의 경제 향상을 위해 뛰어다닌 이 대통령과는 달리 김정일은 호탈과 군부대, 즉 향락과 폭력만을 즐기러 다녔습니다. 북조선 각지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과연 여러분들 중 고급 호탈과 군부대로 인해 경제적 혜택을 누린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향산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벌어들인 외화를 오로지 김정일의 통치 자금으로 쓰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군부대 또한 전 세계를 상대로 악행을 저지르는 김정일 하나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김정일이 근래 이밥의 고깃국 문제 해결을 열심히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일의 지난 한 주간의 행적이 과연 경제를 위한 것입니까? 호텔 건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고 군부대 전력 강화를 지시하는 것은 동포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기르시는 강아지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진정 경제를 위한다면 이명박 대통령처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일이 언제 한번 이명박 대통령처럼 대학생들과 직접 만나고 통화하며 돈 걱정을 해결해 준 적이 있습니까? 모든 장관들에게 인민들의 경제 현장으로 나가보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각계 전문가들과 열띤 토론을 벌여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남조선에 있는 제가 봐도 김정일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정일 밑에서 신음하며 사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동포 여러분들 스스로가 김정일의 통치자금 수단인 향산호텔을 여러분 스스로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인민군 장병 여러분들 또한 김정일의 방패막이에 불과한 인민군대를 진정한 통일민족의 군대로 만드셔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각지의 동포 여러분들 스스로의 몫입니다. 저희가 할 일은 방송을 통해 동포 여러분들께 진실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남북 지도자의 차이를 깨닫고 진실을 깨닫는 순간 동포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의 자유를 쟁취하시리라 믿습니다. 북조선 동포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남조선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생을 비롯한 인민들과 만나 고충을 듣는 사이 북조선 독재자 김정일은 자신의 통치자금과 신변 안전에만 열을 올렸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북조선의 독재자 김정일과 그 하수인들이 사라지고 통일된 남북의 풍족한 경제생활 속에서 인민의 행복과 웃음이 피어나는 그날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인간사회의 따뜻한 종을 담은 낭독과 함께 삶을 되돌아보는 구라나 심하나 시간입니다. 그라나 쉬마나 마음의 쉼터 그라나 쉬마나 시간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제인 애덤스는 척추에 병이 생겼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휴양차 유럽을 여행하다가 런던의 빈민가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풍족한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빈민들을 위한 타가소, 가출 소녀들을 위한 숙소를 만들었고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당시 미국에 200만 명에 달하는 아동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악관 아동회의를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1931년 71세가 되던 해에 그녀는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에 관한 기사를 접하면 누구든지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이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는 나의 만족을 위한 염려일 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노력과 땀이 필요합니다. 그 노력과 땀이 존경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쉼터 그러나 쉬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의 바닷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 우리도 자유주의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아직 자유주의를 접해보지 못한 북녘 동포들에게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인 박종찬 선생이 말하는 자유주의란 무엇인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북녘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입니다. 그럼 전 시간에 이어서 남조선 전국경제인연합회 선임연구원 박종찬 선생님이 쓴 글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의 제22강 시간의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9년 세계대공황이 발생한 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모여있던 런던 경제대학과 캠브리지 대학의 대표 선수들이 대공황의 원인과 처방을 두고 경제학사의 길이 남을 논쟁을 벌였는데요. 런던 측의 대표 선수는 젊은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였고 캠브리지의 대표자는 당대의 풍류돌아가 존 메이나든 케인즈였습니다. 하이에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장의 조정 능력을 신뢰하면서 고통을 견뎌야 한다고 했고 케인즈는 단기적인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 것을 제안했습니다. 결과는 케인즈 학파의 한판 승리였습니다. 하이에크는 케인즈의 처방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을 가진 정치인들에게 장기 효과를 운운한다는 것은 귀에 들리지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1970년대가 되면서 케인즈시 경제정책은 하이에크가 예언한 대로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이때부터 하이에크를 비롯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노벨상을 휩쓸었고 경제학계에서 자유주의자들이 대세를 장악했습니다. 재미있게도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고 말했던 케인즈는 65세의 나이로 비교적 단기적인 인생을 마친 반면 장기를 강조한 하이에크는 그보다 훨씬 더 장기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예언이 적중하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늘날 자유주의자들은 한국의 노동시장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지금 당장 해고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분노하여 파업을 벌입니다.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단기적인 고통을 피하기 위해 해고를 어렵게 해놓으면 장기적으로 더 큰 고통을 겪어야 하겠죠? 일자리가 줄어들어 청년들이 백수 신세가 되고 중년층은 회사를 그만두면 재취업이 어려워집니다. 자영업자는 장사가 안 돼서 비명을 지르게 될 것이고 또한 미래가 불안해지면서 사람들은 아이를 적게 낳기 때문에 인적 자원마저 고갈됩니다. 5년 미만의 단기적 고통을 참지 못해 10년, 20년 그 이상의 고통을 겪는 것이지요. 자유주의는 언제나 장기적인 효과를 중시합니다. 그것은 장기적 분석이 옳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기 때문이지요. 제2차 세계대전 후 대다수 지성인들이 사회주의를 대세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자유주의자들이 나서서 사회주의가 붕괴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단기적 시야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저주를 퍼부었지만 장기적으로 자유주의자의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레프케는 1960년대에 향후 30년 내에 사회주의가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하이에크는 40대 후반에 사회주의 멸망을 예언하는 책을 저술하고 난 뒤 40여 년 만에 두 눈으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자유주의의 장기적 시야는 장점인 동시에 약점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케인즈의 말처럼 장기에 우리 모두는 죽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단기는 눈에 보이지만 장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지금 당장 해고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파업으로 저항하지만 10년 뒤 자식이 일자리가 없어 무위도식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죠. 보통 사람이든 지식인이든 이성의 능력으로 자유주의 지혜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유주의를 채택한 나라만이 번영을 누린다는 관찰은 선진국 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인간의 짧은 시야를 보완해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방이고 다른 하나는 종교적 강제입니다. 일본이 부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탁월한 모방 능력 덕분입니다. 선진국을 모방하는데 일본처럼 재빠른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은 좋은 게 있으면 열렬하게 모방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앞질러 버리는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역시 미국과 일본의 제도를 모방한 것이 경제 성장의 큰 원동력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배타성이 강한 나라는 결코 부강해질 수 없으며 또한 자유주의를 따라 배울 수 없으니 당연한 것이죠. 북한의 현실이 그런 이치를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인류가 원시를 벗어나 문명으로 접어드는 과정은 종교적 강제에 힘입은 바가 컸습니다. 고대인들이 수유권이 문명과 번영을 가져온다는 것을 관찰하기 이전에 종교적 명령에 의해 재산권이 보호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소유권을 보호함으로써 문명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했고 역으로 소유권을 존중하지 않는 종교는 문명의 진화 과정에서 도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명시대에 끊임없이 나타난 소유권에 대한 도전을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한 것도 종교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소유권의 기능을 이해하지 못했던 때에도 종교적 신념에 의해 재산권이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물론 중세 교회나 오늘날 군본주의 이슬람처럼 종교가 자유의 진화를 지체시키거나 방해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개혁되거나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몇 년 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두고 찬반 논란이 많았는데요. 하이에크가 살아 있었다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단기적인 해결책은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놔둬도 무너질 걸 가지고 전쟁까지 하나? 전쟁으로 소련을 무너뜨린 건 결코 아닌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원시 사회에서 문명 사회로 진화했다는 것과 각각의 특징이 매우 상반된다는 것을 설명해드린 자유주의는 무엇인가 시간의 안녕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이 시간을 기다려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자유북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자유북한 방송은 매일 방송을 통해 남과 북으로 그리고 중국과 제3국에서 헤어진 사람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북조선을 탈출해 남녘에 살고 계시는 이미옥 씨의 사연입니다. 함경북도 해령시가 고향인 이미옥 씨는 딸 두 명과 아들 한 명을 두고 힘겹게 생활하던 중 남편이 1999년에 전거리 교화소에서 사망하자 둘째 딸과 아들은 친척에게 맡기고 중국으로 간 뒤 천신만고 끝에 자식들과 다시 재회했으나 이후 친척 집에 맡겨졌던 둘째 딸이 가출해 11년이 넘은 지금도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옥 씨의 둘째 딸 공희경 씨께서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다면 서울 전화 0082-2 그리고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릴 테니까 잘 받아 적으셨다가 형제간의 재회를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연결번호는요 0082-2699-0977번입니다. 오갑이 심한 곳에 반항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오랫동안 발피다나면 나도 사람이다 고 외치는 수도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북조선 인민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덜 돌렸고 그들 곁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들과의 의사소통이 막혀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본 방송 현지 통신원들이 전하는 인민의 소리를 통해 북녘 인민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함경북도 해룡시와 원성군 등 일부 국경지대 배급소들에서 1월분 식량도 공급했다고 합니다. 지난 12월 한 달 배급 중 보름분에 한해서만 배급을 주는 바람에 1월부터는 식량 배급이 또 중지되는가 했는데 판단이 빗나갔습니다. 전일이죠. 평양시의 경우는 중화군과 강동군, 상원군의 몇몇 배급소들을 제외한 모든 구역의 배급소들이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함경남도 호천군 만덕구에 살고 있는 김동철 씨를 만나 1월 중 식량 배급과 월급 상황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줄까요? 한 달에 그렇게 보는 분이 절반 정도 입사하는 것도 한 50% 강의 한 50% 이렇게 추진했었지. 근데 나머지는 그 자기가 부업해서 그 뭐 그 오늘 또 내서 아직도 한 달 예를 들어 그 생활비 그 로임이죠. 로임이가 대체로 어느 정도 쓰이세요? 지금 한 3천 한 200원 정도 탄생한데 있고 4천 5천원까지 이렇게 따지면 그렇다고 이게 쌀 한 키로 얼마세요? 쌀 지금 1,000원이에요. 야, 1,000원씩 하면 아, 한 달 벌어가지고 전에 하면 5키로 밖에 못한다는 소린데 지금 다 모르지 직장을 하는 건 그리고 무보수로동 강제로동 안 나간 사람도 많고 사람이 모자라야지 한 명 이렇게 얼리 살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도 많으니까. 아, 그거 그 생활비가 지금 뭐 사람 그냥 이 사람들이 먹고픈 거 예를 들어 부식물 중에 거기 무슨 기름 이런 건 생각보다 웃는 것이 아니라는 말은 이런 때 써먹어야 하겠죠. 인민들의 소리 죽인 한숨 속에 쌀값과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화폐개혁의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2월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북한이 화폐개혁과 함께 고시한 공식 환율은 달러당 98원. 그러나 단둥의 한 대북무역상은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최근 평양에서는 달러당 500원, 신의주에서는 800원까지 올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00대 1로 이뤄진 북한의 화폐개혁 이전 암시장 환율은 달러당 4천원 안팎이었고요. 또 무역은행뿐 아니라 내화, 이를테면 북한 돈만 다루던 조선중앙은행에서도 달러 환전이 허용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달러 안 맞춘다니까? 못 맞춘단 말이에요? 아니, 액수가 작단 말이야. 우리 캐대 인남은 권장사꾼 놀라와 있고 있잖아. 아, 권장사꾼? 어, 군원들한테 돈을 놓지 말고 국가에다 바치자. 국가에다 뭘 바치자가 아니고 그러나가 국가에서 탁구란 소리단 말이야. 55대? 50대라나? 아니, 개인은 2번 주는데 국가에서는 거기서 500원 준다는 게 50원씩 되는구나. 그러니까 개인 돈 장사꾼은 없애자는 거고. 네. 아, 달러도 파는 뭐 국가 컨셉 뭐 러시아에서 들어온 달러인데 안 될 거라는 사람들이 왜 안 바꿔줘? 러시아 본국 가고 뭐 집 지나가는 거 다 달러로 들어오잖아. 배짱 하나는 참 덧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달러를 못 쓰다니. 끼고 있으면 언제든지 달러를 쓸 수 있다는 당신들의 생각이 맞는 것이라고 기뚱까지 해주었다고 합니다. 예, 이번 소식은 국경지역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들어온 소식인데요. 일단은 황해남도 통신원이 전해온 소식이라고 해두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그래서 이 사람, 이 거짓인사도 알린다고. 옷차림에 이 몸이랑 배나오고 이 몸나오고 이런 건 다 간부들이고, 또 간부의 이 뭐 간부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백성들이란 게 뭐 강대표 같은 이런 남지 않고 이 관리를 아랑아랑하고 옷 수세랑 보다 신발 다 끼지고 지고 다니고 백성들하고 이 간부들 차이가 아래당 차이지 뭐. 가입부 입부 비니핀 차이가 진짜 일하는 굴러가는 사람들이 이 세 마리 너무 힘들게 차이가 있는가 이 사이야 너무 틀린 사이지 뭐. 이 정도 의식이면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해 물어보았다는데 천만 뜻밖에도 김종일 동무에 대한 불만이 터져버렸다고 하네요. 미국에서 가서 자기네만 유리하게 나오게 하고 있으면 김종일 동무는 정말 진짜 그래서 공인주의자면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어 이미는 자기네 복종시키고 자기를 칭송하게 아무것도 거기서 다 기르고 선물 주고 선물장을 다 대승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일하고 뭐죠? 아무것도 사지상에 뜨고 기술은 떠난다 정말 그런 그 어떤 공개해서 우리 이 실정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여기서 살아봐야만이 알지. 여기서 살지 못하면 말만 조금 몰라요. 야, 나긴 해. 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다고 얘기했지.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내가 이제, 원리고 속해서 한 것만 이제 분통이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 가치에서, 요한의 가치에서 그 진실을 보는 게 더 좋지. 그래서 앞으로,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앞으로 살아갈 방도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생님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앞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서 나도 사람이지 또 자식도 다니니 꿈도 꾸고 법을 짓고 희망도 있죠. 우리 여기서 살아가다 말이 뭐 살 수도 없는 게고 무슨 이 사람 사회가 그래서 개선되기 전에는 살아가기 전에는 우리 그런 희망도 좀 뭐 가질 필요도 없고 야 그렇죠. 가고 보죠. 못 가고 근데 가면 가는 거지. 근데 못 가는 거 아니지. 또 내 혼자도 가서 또 뭐해. 아직도 있고. 아직도 내한 것도 있지. 뒤로 가다 보면 그게 힘든 일이죠. 자식들은 아마 난 이 땅에 살게 안 해가지고 다 보내가지고. 사람들이 생활이랑 수준이 오를수록 요구도 높고 얘기했는데 또 우리 그렇게도 못하지. 그래서 하루 한 끼 먹고 나면 다음 끼 걱정하고 하루밤 동안 밤날 걱정하고 하는데 그래서 먹는 게 여긴 무서운 들으셨습니까? 이야기가 거의 끝날 무렵 인민반장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두 사람이 간이 콩알만해졌다고 하네요. 북조선 인민들을 만나 저들의 진실된 목소리를 취재 파일에 담는 일이 허란 일은 아닙니다만 다음 이 시간에도 청취자 여러분들을 꼭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잊고 또 잊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소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 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097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Sorry. 하늘은 맑아 있고 햇살은 따스한데 담배 연기는 한숨 돼요. 하루를 너의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에 신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름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지나간 날에 오늘이 생각날까 그대 웃으며 큰 소리로 내게 물었지 그날은 지나가고 아무 기억도 없이 그저 그대의 웃음소리뿐 하루를 생각하면서 걷다가 바라본 하늘에 신구름 말이 없이 흐르고 푸르름 변함이 없건만 이대로 떠나야만 하는가 너는 무슨 말을 했던가 어떤 의미도 어떤 미소도 세월이 흩어가는 것 이대로 떠나야만 We'll be right back.